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내외의 강력한 항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남조선 괴뢰 호전광들이 끝끝내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합동군사 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선 것과 관련해서 발표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를 지지해서 러시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연대성 그룹화와 에티오피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전국위원회가 3일에 성명들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아시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기구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 타격을 노린 미국 남조선 합동군사 연습을 규탄해서 6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